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음악감상회가 도이칠란드의 정당 단체들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이칠란드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었으며 세계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칭송했습니다.